하든 I will kill fuck. 내가 무엇을 하든 I'll be real fuck. 똑바로 봐 이게 바로 네가 바파란 beast mode. 남자는 담배 여자는 바람 필 때 I smoke beat is a beast mode. Who the man told you crazy? Who the fella told you crazy? I'm better than your lady. 기본적으로 힙합하는 노래보단 100번 열심히 사지. Rap 만만한 general, too many generals. 어중이 떠중이 때려 다 갇혀라 mineral. 무슨 verse 하나도 제대로 못 그려 가는 놈들이 랩이나 막아 너 나를 하리더.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똑같이 전부 다 이렇게 랩을 하지. 세 글자 아니면 두 글 다시 밖에 못 말해 다친 환자지. Motherfather 싫어진 환자들 전부 사진들 back yourself and look at the mirror. 가져라면 독창적으로 좀 해봐 뭐 서버 성인들이지. 나를 내가 monster. Welcome to the monster closet. It's a sight for I'm a rider. I'm a rider like a biker. Oh shit 거꾸로 돌려봐 B 넌 하수고 난 구수하지. 실력 힙합 중인 애들이 내 뒤에서 시민 겁나 하지. Man what you afraid of. 난 핏 위에서 당당해. 넌 거진 다 주머니와 없는 실력까지 가난해. Cause I'm a star, I only you go ready boss. 난 아냐 butcher, but I'm a butcher. 니 살을 깎아버려 like a boss. 팍팍팍 버려 니 iPhone. You don't need your airplane mode. 난 roaming 요금 몇십 돈. And you know I can take it more. 돈 벌어라 돌로 바로 돌이나 돌파르도 상파울로 to Stockholm. 니는 평생 못한 질 잘해들 이래들은 my turn. When no I'm proud of my kill. 가무트리게 내 커리어에 나 파대는 삼촌. But I don't care. You can't control my shit. 불신을 참았는 닌자가 돼 다시 돌아가듯. 내 번째 앨범 정규의 관점 Cypher. 이 트랙이 나오면 헤이터들 완전 암정. 부법이니 시네 이 곡은 합법 함정. 다 빠져가지 매우 다들 hey hey overrated. 떠져나와 swag. 어디 가든 듣지 또 어디 가든 듣지 모든 힙트들이 힙트 비례적인 외치 나 욕하기에 비지 but 난 왔던 삐끼 모든 언니's call me 삐삐. 누가 나 보고 욕하고 그래. 네 상황이나 보고서 오라고 그래. 난 안 부럽게 없어다 보라고 그래. 허나 비디비디 위 위글 위글리 징글징글링 뒹굴뒹굴지 비글비글지 또 위글리글 힘 지금 링 위래위래 지배를 하는 신 이름 어떻게 이건 맛보기일 뿐 아직은 간식. 내 랩은 곧 입에 채우는 한식. 그래 내 나라 한국 어사분 영어 지그리는 랩 만시기를 다 봐라. 지금 누가 네 위에 있는지 헤이들은 my turn. When no I'm proud of my kill. 다 무트리게 내 커리어에 다 파대는 삼촌. But I don't care. You can't control my shit. 불신을 참았는 닌자가 돼 다시 돌아가듯. 수진 AAKAIRD 두 번째 길거리를 걸어가는 수근대네라 태그 웨서포트 아주 전까지 깔아놓은 내 비천 태그 사방 겉옷 살아 송신은 내 음악들의 생일. 난 피트란 작도로 타는 애기 무당 됐습니다. 대빛 속에 비친 내 모습 하나 가게 무샤 등근하는 얼태치 혀도 깨끼 부려봤자 그건 랩핑 오가 캥이 넌 피드는 땡기 쟤가 때리는 목적 나의 패왕 랩은 패기 건방 떠난 래퍼들 보잡 뒤를 잡았다 넌 낚시켜버리는 내 소잡 고작 그 따위 말로 날 끝딜 해봤자 난 더 강해져 불가사이 난 니들의 시기 질투를 먹고 자르는 불가사이 알다시피 내 목소리 좀 떨리 남자든 여자든 랩으로 홍콩을 보내는 유예 나는 연놀리 이목을 사수위 난 항상 정상위 예 정상 최상위 멈추지 않는 떨김 wow. 누가 내 뒤에서 나를 엿매기든 니들이 좋을 때 우리 새 게임 투 나이를 허투루 처박은 내 힘들 내 기준에서는 너도 알겠어 줘 내가 뭐 외기든 내가 뭐 빼기든 어쨌든 어쨌든 가요계 새끼든 이래면 건대기 대기에 세리면 폭풍기사 대기 top top top. 헤이들은 my turn but no problem I kill.